Jesus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 아껴 baby Yeah yeah Woo! Love me Yup It's excellent baby Well 놀라워도 할 나위 없이 아름다우신 그녀의 듯해 보통 여자 명함도 못 내밀고 끼리끼리 뭉쳐니 험담을 나누겠지 자 그럼 주위에 늦게 눈물주의 자식들 하나같이 외모지상주의 한치로 뒤통수한테 맞은 듯이 머릿속에 띵하고 어지러워 Jesus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 아껴 baby 뭐 하나 빠짐없이 예쁘구나 Hell uh-oh, Hell uh-oh, Hell uh-oh. 아니 뻥뻥해 Hell uh-oh, Hell uh-oh, Hell uh-oh. 너 말고는 전부 평범해 아찔하게 뻗은 곡선 난 바로 기절한 니들 썩 전부 낙정 부담 주는 멍청이들 사이에 넌 빈틈없는 박스 다이얼릿 for your hustle 능력 있어도 허세는 없는 그 성품과 적절한 볼륨감 I wanna hug and kiss it 주위에 늑대 놈들 주위 자식들 하나같이 외모 짓승 주위 망치로 뒤통수한테 맞은 듯이 머릿속에 띵하고 어지러워 와, 누군가 다가와 말 거면 너 미소만 던져줘 네 연락처는 안 돼 침부터 닦고 와 물러서 stop your talk Her, her, oh Baby I'm oh yes